경연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대한 독보회 토론회가 루머니아, 스웨디에, 핀란드, 슬로베니아, 민주공고에서 3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과 선군의 기치 따라 비약하는 우리 자국의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의 령도 밑에 조선인민이 올해에도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